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이 꼴에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날 한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간은 둘은 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뭐를 하든 경쟁 알아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스타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저 몸 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 공해 안 그래 맞는 말이시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눈을 똑바로 뜬 채로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난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4호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 니 기차 먼지 쌓일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어노 비차 아침은 까맣고 우리의 밤은 하얘 난 계속 칠하고 있고 똑같은 기차를 타네 걱정한 적 없어 막차 시간은 한 번도 얇았던 커튼이의 빛이 완벽히 못 가려도 난 지금 눈을 감아야 해 내일에 나는 달라져야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길 올라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차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모두 위험하다는 시간이 우린들의 편에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밝아진 창문 밖을 봐야지 비로소 마음이 편해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모두가 다 피하는 반지하가 우린 편해 Don't you know who we are, we are, we are, we are Don't you know who we are